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세나움 씨도 오늘, 아유, 예, 예, 플래카드 보고 있습니다. 어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제동 결혼하자. 네. 이걸 그렇게 그, 저는 그 청혼을 저렇게 명령조로 하시는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쓰신 글이세요? 와. 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더 고마워하실 거예요. 야. 고맙습니다. 합시다, 예. 방송. 예, 자. 네.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남자 본인으로 바뀌셨군요. 여자분이시구나. 아, 뒤쪽에. 아니, 근데 맨날 계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아, 저 콘서트 가. 아, 콘서트 가셨어요? 아, 음악이 훨씬 색다르고 좋은데요. 그분 안, 예. 그분 안 오셨으면 좋겠다. 저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계속 콘서트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대답 좀 해요. 대답 좀 해줘요.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아, 읽으려고, 읽으려고, 네,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사랑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행복해하는 그 친구가 보기 좋긴 하지만 같이 있다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우리들 나이 26,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제 친구는 입만 떼면 늘 우리 오빠가 내 볼살이 너무 귀엽대. 우리 오빠는 내가 애교만 부리면 죽으려고 해. 우리 오빠는 너무 나만 좋아해. 우리 오빠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 오빠뿐입니다. 사실대로 너 그러는 거 정말 짜증나 그만 좀 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첫 번째, 네, 리플 달아주신 분, 네, 아이디가 이걸 어떻게 읽어요? 닐리리 만보입니다. 네. 닐리리 만보님이, 네, 말끝마다 너네 오빠 짱이다. 와, 너네 오빠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너네 오빠 어느 카페 잘 가니? 너네 오빠 전화번호 좀 가르쳐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네. 아마 그 친구 그 오빠에 대해 말하는 횟수가 서서히 줄다 나중에는 입도 뻥긋 안 할 거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야, 그럼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밀어붙여야죠. 너네 오빠 어느 카페 잘 가니? 너네 오빠 전화번호 가르쳐줄 수 있니? 네. 너네 오빠 나랑 사귀어도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밀어붙여야죠. 너네 오빠 나도 오빠 해도 되니?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입을 뻥긋거리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 예. 뭐, 오빠는 무슨 오빠야? 어, 그 지금 굉장히 애드립이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다음은 임준홍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어, 벌써 이름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모범생 이미지가 나오죠. 임준홍. 정직하게 리플도, 자신의 이름. 리플도 굉장히 그 정직하고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정석적인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옛부터 연인은 의복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친구는 수족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분위기가. 의복이 더러워지면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지만 수족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분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친구를 물에 담그세요. 깨끗해질 때까지. 저 이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처음에 이분 봤을 때 아우 준홍씨 이분 잘 봤는데 이분 제가 봤을 때 본명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본명이면 이렇게 쓸 수 없죠. 아... 준홍씨. 네. 이분 본명인지 아닌지 그 인터넷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준홍씨. 임준홍씨? 네. 네. 그리고 요 방송 나가고 나면 이제 전국적으로 임준홍 찾기 열풍이 또. 네가 친구를 물에 담그라 그랬다며? 이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거. 네. 네. 큰일 납니다. 재밌네요. 네. 다음은. 네. 네. 박영미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만큼 함께 행복해주세요. 친구는 그런 고마운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당신에게도 전염되어 눈부신 당신으로 거듭날 거예요. 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그 리프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객석을 쭉 주시하면서 느끼는 것은 네. 커플분들은 참 정말 행복하게 들으시고 계세요. 뭐 이렇게 야 너도 뭐 어디 가서 오빠 자랑해? 뭐 그럼 당연하지. 오빠 그래서 솔로로 오신 분들은 좀 더 표정이 네. 다들 이렇게 굉장히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가면서 그렇게 가시는데 아우. 네. 자 다음. 네 다음은 네. 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아 다음은 이효진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이효진 네. 씨가 네. 아 저는 남자인데도 친구한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야 우리 애기가 나보고 귀엽대. 야 우리 애기가 나보고 멋있대. 야 우리 애기가 나보고 깨물어주고 싶대. 계속 이럴 때마다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때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폭발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꽝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더 귀엽게 만들어줄게 하고 반대쪽 얼굴을 때렸죠. 그 친구 자고 일어나니 완전 팬더가 돼서 진짜로 귀여워졌더군요. 님도 어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사랑에 관련되는 리플일 수도 있고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너무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 끼인 네. 한 여인의 눈물 어린 질투 뭐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중요한 거니까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왕비가 백설공주를 미워한 것은 네. 백설공주가 미워서가 아니라 거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거울을 믿었는데 네. 너 많은 나를 이쁘다고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친구도 그럴 겁니다. 그 두 분의 사랑을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면서 너희 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